위대한 김정일 대원수각하 탄생 75돌경 축 나이지리아 전국준비위원회가 최근 아부자이소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세 점에서 그의 성스러운 형용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경축 모임, 영화 감상회 등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며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나라의 자주권 수호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논리 속에 선전하는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정일 장군 탄생일 경축 베닌 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최근 꽃돈 위에서 진행됐습니다.